찢는 기억 속인 애로 떨리다면 혼자 남겨진 그 소품은 얼마나 아파하는지 부서질 것 같은 몸을 겨우 달래면 살아가겠죠. 힘든 시절 이렇게 지나가 내게도 이런 날이 오죠. 난 할 수 있어요. 그저 먹어 살기 위한 삶을 버텼냐서나 부서질 것 같은 몸을 겨우 달래면 살아가겠죠.